제발 이제 그만 밤이 눈을 막아 그만해 넌 또 몰래 숨어들었지 잠든 귓가 살까이다 쳐다보다 할퀴고 웃었대 끝도 없이 속삭이는 목소리 Oh you the bad dream kid 나를 홀려 자꾸 불러 너 있는 곳 그래 내게 오라고 날 안다고 I don't think so 어둠 내게 파고들어 I don't think so 넌 내 눈을 가려 I don't think so 진실들을 덮어 I don't think so 헛된 꿈 버려 I don't think so 속을 뱉게 하지마 I don't think so 넌 날 다시 못 가져 I don't think so Shut up and go away 가슴 날 지겹도록 말했어 죽고 죽는 악몽 이제 끝낼게 우리 꺼진 exit light 우리 꺼진 exit light 이제 그만 꺼져줄래 내게서 그만해줘 내 귀속에 쏟아대는 소리가 말 Let it blow 오감은 그것으로 쏠리고 건져서고 들어온 너는 제멋대로 삐져 하늘 뜬 채로 잠들면 소리가 없이 스며드는 The Phantom 암소 세계 더럽에 불이 켜지면 네가 사라져 있게 나 위한다고 I don't think so 황금 내게 파고들어 I don't think so 깊게 스며들어 I don't think so 혼란스러워 I don't think so I think whatever I don't think so 보이지도 마라 I don't think so 넌 날 다시 못 가져 I don't think so 집착하지 좀 마 날 지겹도록 말했어 죽고 죽는 악몽 이제 끝낼게 불이 꺼진 exit light 불이 꺼진 exit light 이제 그만 꺼져줄래 내게서 Black in my heart Creepy dark night Stainy my soul 잠든 내 눈을 띄면 거친 소름과 선명한 그것의 흔적과 쥐념님 names on the crowd 불러내 춤을 춰 tonight Say what you like, like. 행복했었던 시간들을 알아 이젠 끝내